그런 얘기 있잖아요. 악마를 상대하다 보면은 내가 악마가 되는 거. 그죠? 그 영화, 뭐 악마를 보았다. 그 영화를 보아도 이제 주인공은 그 사람이 형사가 아니고 뭐였더라? 주인공 직업이? 하여튼 뭔가 정의를 지키는 애인데 걔가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악마가 돼가잖아요. 악마를 잡자고 본인이 악마가 돼가는,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 마찬가지로 이단 상담도 이게 굉장한 어떤 영성을 필요로 한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그 영성이라는 거는 실력도 실력인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인품을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 비판하다가 자기가 그 비판의 영에 자기가 침식돼 버리는 거예요. 틀린 걸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넘어서 이제 인간적인 감정에 자꾸 개입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거룩성을 내가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신천지 얘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복음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마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한 번에 멘붕을 딱 당하면은 자기들이 도대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막 헤매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고, 신을 저주할 수도 있고, 팬이 될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증가가 필요한데, 반증가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천지 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 반증가가 되면 그 사람은 이단만큼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인생의 파탄을 경험하게 되죠. 반증가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복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이단 반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채워지는 부분인데, 이 말씀에 대한 열정만큼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거는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을 뭐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한테 갈수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또 동시에 이단 반증을 해야 돼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거 예수님의 아주 명언 아닙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천지의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신천지 강의의 제목은 신천지의 거짓말 30가지예요. 30가지. 제가 한 5분 생각했는데 3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신천지 거짓말 30가지? 봅시다. 제가 적어봤어요. 메뉴가 30가지 나대요.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홍콩 반점을 차려도 될것 같아요. 신천지 반증이 아니고, 홍콩 반점. 자, 이 메뉴는 얼마고요? 이 메뉴는 얼마고요?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드시고 싶은 걸 골라보세요, 뭐. 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옷자락 잡는다는 메뉴를 드릴까요? 아니면 14만 4천만 제사장이 된다는 메뉴를 드릴까요? 뭐 메뉴를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뭐 실제로 제가 쓰는 메뉴예요. 아,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메뉴를 띡띡띡 적은 다음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메뉴를 고르자. 그럼 이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거짓말 첫 번째가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그럼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걔네들이 얘기하는 근거가 가인이 어떻게 사람을 무서워하겠느냐, 그 당시 사람이 또 있다면 이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증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첫째는 그 아담을 하나님 만들기 전에는 밭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초목도 채소도 자라지 않았다. 그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누가복음 3장 38절에 있는 족보고요. 누가복음 그 3장의 족보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 사람들이 아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니 뭐 요셉의 위는 헬리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위는 뭐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담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맞질 않죠. 그리고 또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사도바울 얘기하죠. 아담은 첫사람이다. 그럼 둘째 사람은 누구죠? 성경에서 아담은 첫사람, 그럼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첫째 사람 아담의 형상 우리가 입은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다.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 이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가인이 만날 걸 무서워했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이 몇 년을 살고, 그러니까 몇 년에 셋을 낳았고 몇 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죠? 이거 설명해야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 동안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800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그럼 몇 명 낳았을까? 알 수 없죠. 하지만 무지하게 많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70명이 나왔어요. 그럼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약 430년, 400년 지나고 나서 몇 명이 출애굽하죠?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민수기죠, 그게. 백성의 숫자를 계수할 때. 그, 이 민수기 1장 46절인데, 이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래요. 60만 3,550명. 근데 이게 남자만 센 거예요. 남자만 센 거니까 남자, 여자, 그다음 애들 다 합치면은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70명이 들어가서 400년에 출애굽할 때에 200만 명. 그러면은 맞나요? 맞죠? 그러면은 70년 동안 200만 명이 됐어요.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800년 동안 아담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800년 동안. 그러면 아담도 거의 천년 살았고, 가인도 거의 천년 살았겠죠? 그럼 가인이 만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다 났고, 또 얘네들 하나가 또 따다다 났고, 얘네들 하나 따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인가? 하여튼,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제곱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가인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는, 이거는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 아담을 통해서 큰 일을 벌이실 거라는 사실을 가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담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못 이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담당해야 되고 도망자고.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비유, 신천지 비유풀이의 끝판은 사람의 씨, 짐승의 씨잖아요. 씨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씨가 말씀이 아니고 이 씨는 그들을 거기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씨라면은 그가 씨가 말씀이면 그 다음 절 예레미야 31장 28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씨기 때문에 뿌리 뽑고 씨기 때문에 다시 세우고 심고 심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28절에 그들은 누구냐? 그럼 그들이 말씀이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신천지가 그나마 이제 뭐 궤변을 좀 한다 그러면은 이 그들이 말씀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궤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씨를, 그러니까 사람의 씨 말씀 받은 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짐승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세우고 싶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제, 복합 시제에 대해서도 걔네가 설명을 못하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고 회파하는 거는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 그리고 세우고 싶는 거는 미래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 과거에는 북이스라엘과 지금 예레 유압 남유다가 심판을 당했고 당하는 중이고 이미 얼마는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세우고 싶는 거는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년 뒤에 그 수르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8장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거를 딱 보면 좋은데 그 예레미야 31장 28절 말씀이랑 예레미야 31장 28절 말씀이랑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8절에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처럼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구절이랑 바로 그 다음 장 32장 37절 32장 37절 말씀이랑 똑같아요. 보라 내가 노염과 분노와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집안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쫓아냈던 거는 시제가 과거예요. 내가 그들을 뿌리 뽑았던 것처럼 과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1장 28절의 그들과 뒤에 있는 32장 37절의 그들이 같아요, 대상이. 그럼 그들이 누구냐? 32장 37절 앞에 있는 36절이죠. 너희가 말하는 막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곧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봉인되었다. 이거 이사야 29장 11절 말씀인데 봉인된 게 아니고 봉인된 것처럼 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왜 봉인된 것처럼 됐을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패역했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봉인된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났어요. 폐역하였으니까. 그 이유는 1장에 있어요. 1장 2절부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의 귀는 그 주인의 귀를 알건만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리고 이사야 29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드러나지만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했는데 마음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얘네들한테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책을 딱 봉한 게 아니고 야 이거 아무도 못 봐 이렇게 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봉한 적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그러니까 이 성경 말하는 거죠. 이거를 받지 않고 또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인된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잠언 2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를 부어주심을 당해야 돼요? 나의 영 부어줌을 당해야 돼요. 잠언 1장 23절이에요. 성령이 성경을 푸는 유일한 키예요. 성령은 항상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름 부음과 똑같이.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붓고 신약에서는 뭘 부어요? 지금 다 벌써 얘기했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부어요. 구약의 기름 부음이 신약의 성령 부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과 제사장에게. 근데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게 신약 때 성도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하고 통치하고. 자, 그래서 네 번째 거짓말, 한 사람만 풀 수 있다. 이제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풉니다. 구약 시대 기름 한 사람만 부음 받나요? 아니거든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 부음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 8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봉인됐으면은 이사야 때 봉인돼가지고 예수님 때 한번 잠깐 열리고 그 다음에 이만희 씨 때 잠깐 열려야 되는데 그럼 이 중간에는 성경을 깨닫는 자도 없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어가지고 얘네들 다 멸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이사야랑 예수님 사이에 에스라와 수르바벨과 그 다음에 그의 백성들이 다 그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집단 회개를 해요. 율법책을 읽고는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천지 설명을 못해요. 근데 에스겔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은 내 그때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의 우상들을 다 집어 던지고는 내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슬피 울 것이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그랬어요. 새 마음과 새 영. 그러면 새 마음과 새 영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예스겔 11장 19절인데 뭐라고 하면은 자, 예스겔 11장 17절부터 보니까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심어주겠다. 그 씨를 내가 이 땅에다가 뿌릴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장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 가장한 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봉인이 일어났었는데 이 우상들을 이들이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기서도 그들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신천지인인가요?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의 회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가 뭘 주겠다? 새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몸 안에서 돌 같은 마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백성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런 예언들이 에스겔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온다 이것이죠. 에스겔 36장에 봐도 에스겔 36장 24절 24절을 보니까 에스겔 36장 24절 다 피셨죠? 여기서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이 여러 나라가 이제 쫓겨났던 나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모아들이고 그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서 행하게 할 것이다. 행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신명기 30장 빨리빨리 신명기 30장 보면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들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들이란 건 쫓겨나가서 포로 신세가 된 거예요.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이 일들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희가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 온전한 것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게 몰리게 하면 회개 너희가 회개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떤 마음에서 너를 심판하시고 노여워하시던 마음에서 돌이키셔가지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다시 돌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회개죠. 이게 신약의 회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되 내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죠? 이게 신약의 복음이죠. 그리고 이게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두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첫 언약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새 언약을 어디다 새깁니까? 돌판 어디? 마음판. 마음판에 새겨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율법을 마음판에 다시 받고 그 마음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겠다. 이게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명기와 에스겔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회심하면 누구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겠다. 내가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로선 불가능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새 마음 새 영을 그들 안에 집어넣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거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요 얘기가 있었고, 예레미야 32장에도 이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32장 38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함께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만들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참되게 회심하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성경을 풀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개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이 안 되는 소리. 회심을 지금 한 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집단이 다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이 그렇지만 모든 백성이 다 울더라. 아, 왜 울어요 걔네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아, 우리는 죄인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울어요? 내가 죄인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거짓말. 성령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성령에는 두 종류가 있다.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건데, 이 말이 성경에 없는 얘기죠.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이거는 일곱여덟 번째 이제 설명하겠어요. 성령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거는 일곱여덟 번째 설명했고, 여섯 번째 거짓말. 여섯 번째 거짓말이 천사도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성령이라는 주장을 걔네가 계시록 17장에서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3절에서 천사도 성령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자, 뭐냐면 계시록 17장 1절 3절 보니까, 곧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17장 3절을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를 이거를 가지고 걔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얘기했는데 3절을 봤더니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다 라는 주장을 걔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성령이 내려간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 안에서 광야로 간 거죠. 영 안에서. 영이라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지, 영이 나를 데려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를 보면 정확하게 틀렸다는 말이 나와요. 영어, 그 17장 3절을 영어로 봤더니, ESV 버전에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d he carried me away. He carried m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he가 1절에서 나오는 천사예요. One of the seven angels. One of the seven angels. 그러니까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이 he예요. He carried me.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어떻게?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여기서 spirit이 he가 아니죠. 영어를 보면. 잘 봐요. 여기서 he가 spirit인가요? 아니잖아요.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그러니까 이게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그가 나를 광야로 데려갔다. Into a wilderness. 그죠? 그러니까 he와 spirit은 다른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뭐 걔네든 영어든 관심 없고, 성령으로인지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간 건지 이런 것도 걔네들은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으로는 수단 방법, 이는 주어인데,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을 성경에서는 그가를 생략했죠. 우리나라 성경은 생략을 잘해요. 자, 그래서 이 천사도 성령이다, 이거 뭐 궤변이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2장 38절에서 예수님이 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열두 제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의 약속은 뭐냐면은 5절이에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누구냐면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랑 약속했어요? 제자들이랑 열두사도랑 약속했잖아요. 자, 그러면 신천지 주장은 예, 열두사도가 오순절 성령과 요엘서의 성령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언행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순절과 요엘서의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마가 사복음서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성령 보내주겠다고 했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누구? 너희 누구? 예수님과 지금 바로 눈앞에서 독대하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제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이 방금 전에 발시켜 주신 애들. 그리고 좀 있으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애들. 걔네들에게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은 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받았고 이만이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이거 궤변이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고갈 앱이니까 고린도 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지금 이 계시, 예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방언의 성령이면은 지금 이 사람은 복음 계시를 받았어요. 직접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복음 계시를 합니까? 신천지 주장대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방언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또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그러면 이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도 오순절 뭐 방언 성령이 아니고 방언도 하시지만 이 계시의 성령, 오순절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영이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인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신천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게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언 대신 말하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어요. 그죠? 이거 영어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10절을 보면은 ESV 10절에 The testimony 이렇게 얘기하죠.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님의 증거는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죠? 프로퍼시가 대언인가요? 아니면 예언인가요?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릿 오브 프로퍼시이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영이 계시의 영이고 예언의 영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 역시 계시의 영과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가 너희에게 너희가 당할 일들을 미리 알려줄 거라 그랬어요. 미리 알려줄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그래서 또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고 여기서 너희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성도들 말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너희는 그가 부르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죠. 이만희 씨는 자기가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거짓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받았다. 여덟 번째 거짓말, 이만희 씨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이거가 이제 거짓말이죠, 손? 그러면 이 말이 또 누구를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한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너희는 보혜사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신천지 주장은 야, 얘네들 보혜사 안 받고 내가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 이거 몰라요. 야, 내가 철수와 영희에게 보혜사를 주겠다. 그럼 그 보혜사는 철수도 받고 영희도 받아야 되거든요. 또 그 너희가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성도들. 성도들에게도 보혜사를 줘야 되고 제자들에게도 열두 사도들에게도 보혜사를 줘야 돼요. 근데 신천지 얘기는 이거는 성도들만 받는다 이거지. 보혜사는 이만희니까 이만희를 신천지 성도들만 받고 얘네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 너희가 나중에 확대돼가지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까지 개념이 확장되죠. 근데 걔네들은 이 개념의 확장 이런 거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문자 그대로 내가 너희 열두 제자들, 내가 발시켜준 너희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참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열두 제자. 그 열두 제자가 보혜사 못 받았다. 이게 신천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주장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신천지. 자, 그리고 아홉 번째 거짓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건 요한일서 1장 1절만 봐도 깨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낳고 그 아기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는데 그 아기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한 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은 신천지에서 이해하는 삼위일체 같이 양태론 하나님이 예수 됐다 예수가 올라갔다 성령 됐다 이런 식의 삼위일체가 아니고 각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과 22장에서 말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며 전능한 자다. 그럼 장차 올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1장 18절 보니까 1장 17절부터 봤더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자 죽었었던 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 죽었었지만 보라.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열쇠는 권세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거를 기록해라. 이 권세를 가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19장에 그분 다리에 써진 이름이 하나 써져 있는데, 그분 다리에 써져 있는 이름이 19장 16절을 봤더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수님의 이름,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 이렇게 이름이 붙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자는 전능자밖에 없어요. 전능자. 그 신천지 강사, 센터 강사 중에 하나가 무슨 궤변을, 이런 궤변을 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처럼 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이라 하면 불멸이거든요. 전지, 전능, 불멸이에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갖고 있어야지. 전지, 전능, 불멸. 그러면은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내가 너를 왼손으로 때릴지 오른손으로 때릴지 맞춰봐라. 그지? 네 신이라며.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총으로 너를 쏠 건데 네가 신이면은 이거를 한번 막아봐. 어? 이거 매트릭스 있는 대사인데. 그죠? Touch this. 빵! 이러니까 유언이 아 날아가잖아. 이것도 피해봐. 번역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끝머리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날 올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속된 말로 빡치죠. 야, 네가 나이가 50살도 못 됐는데 네가 나 아브라함 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존재했다. 제가 그 강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존재하기 시작한 건 1984년부터고 어? 아브라함이 존재한 거는 엄청 옛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선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받은 자인데 그 말대로라면 신천지 말대로 아브라함도 신이에요. 근데 분명 예수님은 아브람보다도 내가 먼저 선지했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신천지 이거 물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뱀의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 올라가는 거. 이게 뱀의 본성이에요. 그죠?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끌어내리고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이만희 씨의 본성이에요. 말로는 내가 뭐 나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유일한 대원자고 내가 영생하고 그러면 본인이 모든 걸 통달하고 다 알면 자기가 신이지. 불멸해, 영생해. 어떤 인간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이만희 씨도 맘만 먹으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웃긴단 말이야. 그래서 만유의 대주제라고 그러잖아, 별명이. 만유의 대주제에 들어오십니다.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우리 총회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애들 막 약반 표정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회 그 예수는 성경 기록한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사입이고. 겉은 그럴듯한데, 속 안의 내용물은 전혀 상관없는 거. 진리와는 상관없는 거. 이단은 비슷하다가 끝이 딱 다른 게 이단이고요. 사이비는 아예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아예 껍데기는 정통이랑 껍데기를 쓰려고 하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단을 누가 정의하는 거냐, 성경이냐 니네가 정의하는 거냐. 아 이렇게 궤변 피면서 결국 지네가 정통이고 싶어 하는데 걔네 예수는 희한한 예수죠. 예수는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 이게 신천지 가는 열 번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 이거는 뭐 사도행전 아까 폈으니까 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구운 생선도 드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영 보는 줄 알고 겁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 누가복음 24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영은 사각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사각뼈가 있다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영으로 부활했어요? 아니면 영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가지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육체가 이전에 예수님의 육체처럼 뭐 못 박히면 죽고 피 흘리면 죽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벽도 어떠한 물질도 지배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을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갖게 되죠.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아 힘들다 이런 거 못 느끼는 육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고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고갈의 빌골살이니까 에베소서 다음 빌립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잡고 싶은 게 있어요. 3장 10절부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잡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복의 축복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잃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잡힌 바 된 그거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리고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노니 그는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은 이거는 썩어질 몸, 약한 몸, 흙으로 된 거, 첫사람 아담을 닮은 거,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둘째 사람 아담의 몸, 둘째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몸.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내가 비밀을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이죠. 우리가 홀연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죽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뭘로? 예수님의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변화되리라. 이거를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죽은 자, 순교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남은 우리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벌써 깨버렸는데 신이라비리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 이 말이 궤변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근데 이만희 씨는 예수가 영으로 나한테 1984년에 재림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984년에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렸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사도바울의 말에 따르면 뭐가 일어납니까? 영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된다. 그럼 신천지인들은 벌써 영생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1984년부터. 근데 1984년부터 안 죽어야 되는데 되게 많이 죽었죠. 죽어가지고 실상들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 저는 실상 관심도 없어요. 실상들이 바뀌는 신천지. 믿을만 할까요? 아니겠죠. 마지막 나팔이 울렸다. 아직 안 울렸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오면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세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다 뭐 할 거래요?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를 볼 것이다.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절이었던가 그래요. 그리고 구름은 영이다. 이거 또 헛소리죠. 이거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예수님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 이렇게 됐지. 그럼 이 구름이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왜 구름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올라가시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실 때 육체를 가지시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러고 애통하는 거지. 구름은 영이다. 이거는 이단들이 다 돌려막기 하는 영역이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구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구름은 육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재림했다. 그자가 안상홍이다. 이게 안상홍의 교리죠. 근데 우리 아까 그 계시록을 봤을 때 내가 한번 죽었었는데 내가 이제 살아있는데 얼마나 살아있다 그러죠? 세세세토록, 세세토록,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살아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영원토록 살아있다. 근데 안상홍이라는 사람 죽었잖아요. 언제 죽었지? 1985년 2월 25일. 뭐 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메리놀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서까지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난 그냥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좀 그래. 그래서 신일합이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된다. 바울이 원하는 거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근데 신천지는 그 우리의 몸 안에 죽은 자의 그 영혼이 들어온다 그러죠. 이거를 속된 말로 접신이라 그러죠. 접신. 이게 남양 특집이죠, 이거는. 남양 특집. 막, 이러고 막.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오면은 내 영은 어디 가는 걸까요? 보통 귀신 영화 보면 그래요. 귀신의 영이 사람에 들어가서 발동하면은 본인의 영은 쪽을 못 써요. 지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래서 제발 돌아와. 네 사랑하는 아들을 봐. 네가 왜 얘를 죽이려고 해? 막 그러면서 흔들면은 막 눈에서 핏발이 살살 사라지면서 막 영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내 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고 내 영이 있고 또 접신까지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일합이라는 거는 신일합을 육체 형세운 신천지가 만든 궤변인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순교자가 예수님이 누구 때부터 순교자라고 칭하면은 아벨부터 얘기해요. 아벨부터 아벨필부터 사가랴피까지 너희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근데 그 뒤로도 예수님 하나 이름 부르다가 죽은 사람들 로마한테 살해당한 애들, 천주교한테 살해당한 사람들, 뭐 이슬람한테 살해당한 사람들, 지금도 순교 일어나죠? 김정은한테 살해당한 사람들, 일제시대 천황한테 살해당한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처럼 공산당한테 살해당한 사람들, 또 나치에게 살해당한 사람들. 아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14만 4천 명 뿐일까요? 전 지구적 박해가 있었는데요? 수백만 명이 넘겠죠. 그러면 14만 4천만 신천지랑 딱 결합하면은 나머지 짜투리는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 어디서 뭐하지? 얘네들 14만 4천씩 1대1로 결합했어요. 나머지 수백만 명 중에 14만 4천만 딱 빼고 나머지는 어디서 뭐할까? 그럼 사도 바울의 영혼 누가 봤나요? 사도 바울도 순교자인데 사도 베드로의 영혼 또 누가 봤죠? 그 사람도 순교자잖아요. 하여튼 순교자의 숫자도 모르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음 14절 14번째 거짓말.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자, 이 세상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멸망합니까? 멸망 안 합니까? 멸망하죠.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한 세상으로 바뀌어요. 고린디 베드로 후서 3장 희약벳 후 3장을 보면 그 3장 6절 7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날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다. 그때 세상은 물에 노아용수로 한번 멸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이 세상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남겨놓은 거다, 하나님께서. 그럼 사랑할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주님의 오신다는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까 이 우주 만물이 삼라만상이 다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베드로서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20장 1절부터였죠.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이를 봤더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간데 없더라. 그러면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영어를 보면은요, 좋아요. 영어를 보니까 from his presence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earth and sky fled away. 땅과 하늘들이 없어졌다. And no place was found for them. 그것들을 또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없어졌다.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땅과 물질들이 다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는 19장에 있는 심판 다음 일이잖아요. 19장 20절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제 이 사람이 이만이시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그 심판이 있고 나서 더 이상 땅과 하늘을 볼 수 없었다. 그러면 부활한 새로운 몸을 가진 성도들은 어디서 삽니까? 그죠. 21장 2절에, 22장 1절, 2절도 또 나오네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사도 요한이 왜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못 봤을까요? 치매가 걸려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신천지의 주장도 거짓말이에요. 그 15번째 거짓말, 이만희 씨는 이긴 자다. 거짓말이죠. 이거 이만희 씨는 성경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게 이기는 자인지 이긴 자인지도 모른다 그랬죠. 이기는 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겨 나가야만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너네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곧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 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만 씨는 자기가 이긴 자라 그래요. 그럼 이긴 자는 베드로서 2장 19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긴 자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배도했다. 이게 16번째 거짓말인데 신천지가 그래요. 일곱 교회가 배도했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편지하라고 그랬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1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등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라고 하셨는데 그 9절을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라. 너희의 형제래요. 너희가 누구냐면은 일곱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곱 교회가 가리키는 것은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남아있던 모든 믿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밤오섬에 갔느냐, 놀러 갔느냐, 관광하러 갔느냐, 캠핑하러 갔느냐,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왜 갔냐면 유배를 당한 거죠. 유배를 당해서 갔고, 그럼 요한은 유배당해 갔고, 그러면 교회들은, 성도들은 지금 걔네들 캠핑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뭘 당하고 있죠? 성도들도 지금 박해받고 있잖아요. 그럼 박해받고 있는 애들한테 해야 될 말이 너네들 죽기까지 충성해라. 계시록 2장 10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너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과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일곱 교회가 배도한 교회가 아니고 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에 의하여 그 요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 20절, 19절, 3장 19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란 말이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너네들을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라. 그럼 배도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일곱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들이에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첫사랑을 가져라.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너는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는 갓난한 자다. 너는 돌아와라. 결국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계시록 2장 3장의 메시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신천지는 계시록 2장 3장을 아예 이해를 못하죠. 아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긴 자가 있대. 그게 이만이래.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신천지 사람들한테요. 이런 질문 해보시면요. 진짜 재밌는데요. 걔네가 계시록을 지대가 푼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시록 1장 3절을 딱 피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니네들이 계시록 통달했다고 하니까 내가 묻겠다. 계시록을 지키는 게 뭐냐? 물어봐요. 그럼 신천지들은 이 얘기 들었을 때 멘붕해요. 왜? 자기들도 모르거든. 이만희가 시키는 거는 신호선에 붙어있고 돈 내고 많이들 미혹해와라. 미혹들 많이 해오고 돈 좀 많이 내라. 이게 이만희 씨가 시키는 거거든요. 시온산에 붙어서 나가면 제명 처리당하니까 붙어가지고 돈 좀 내. 이게 계시록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돈 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돈 내라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너는 내게서 그 금을 사가지고 너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금이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믿음 얘기하는 거지. 안약 발라서 보게 해라. 너 눈 멀었다. 어디 계시록에 돈 내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는데. 그리고 17번째 거짓말. 요한은 사도 요한은 편지를 내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 진짜 묻고 싶은 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안 내보냈으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게 정경 안에 들어갔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막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에다 요한계시록 딱 든 다음에 야 이거는 이만희한테 주는 거야? 탁탁탁 이러고 덮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정경 안에 들어가죠? 뭐 얘가 뭐 알라딘에서 나오는 양탄자예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 걸어가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사실 나도 정경인 거는? 이래요? 아니잖아요. 일곱 교회에게 보낸 거죠 실제로. 근데 그 로마의 지배, 로마의 병사들이 그 서신을 검열할 때 이게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서신이면 찢으니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암호법을 썼죠.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골라서 편지라는 형식으로 보낸 거죠. 복합 장르죠. 편지인데 장르는 묵시록이에요. 신천지가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죠. 요한계시록이 편지냐 예언이냐. 아, 바보야 편지로 썼지만 예언이지. 멍청이 그것도 몰라? 내가 똑같은 질문 해볼까? 시편이 시야 예언이야? 대답해봐. 시편이 시야? 당연히 시편이니까 시겠지. 근데 시편에 예언이 없나? 예언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거의 대부분 시편에서 나왔어요. 다윗이 시를 썼거든. 근데 다윗이 시를 썼는데 마치 메시아같이 시를 썼어요. 시편 22편만 봐도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거 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내 혀는 막 말라 비틀어졌고 이런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예언적 성격을 가진 시를 써요. 근데 이런 복합 장르에 대해서 시편 신천지는 모르죠. 알 게 뭐야. 그냥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8번째, 그러니까 18번째 거짓말.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유지열이다. 그러면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유지열 씨인데 유지열 씨라고 한다면 유지열 씨는 배도했잖아요. 그럼 배도자는 나쁜 놈이지. 그럼 배도자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배조자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지. 그러면 배도하면은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를 누가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할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까? 사탄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가 따지고 싶은 거는 배도자가 유재열이라고 한다면 왜 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자, 큰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근데 그 17절 보니까, 아니 13절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니 용이 왜 사탄, 마귀가 배도자를 박해하지?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사탄, 마귀가 왜 배도자 박해해야 돼요? 배도를 안 해야지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1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아니 배도했으면 용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춰야지 왜 배도자한테 분노를 하냐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배도자를 12장 6절을 봤더니 그 여자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그랬어요. 아, 배도자를 하나님이 돌봐줘요? 하나님이 배도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해준다.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아, 배도자가 왜 용이랑 친한데 왜 뱀의 낯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또 17절에 이제 가장 큰 답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아니 17절을 본문을 봤을 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자손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성도들인데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여자의 자손인데요. 그럼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교회죠. 교회. 거짓말 하나 또 증상났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째 거짓말. 사내 아이는 이만이다. 이만희 씨가 사내 아이래요. 근데 이 12장 5절에 장차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해 간 게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만희 씨가 내가 사내 아이래. 그러니까 이거 아까 거기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리 끌어내리고 지가 거기 가서 있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철장 권세를 가진 분.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 시편 2편을 볼까요?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 도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그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여호와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데 그 자가 나 이만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해석이 거짓말이죠. 자, 그리고 철장 권세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철장 권세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장 권세는 말씀이 아니고 심판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를 보면 나오죠.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트릴 때 산산조각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가진 것은 이 토기장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 상징하고 깨지는 토기들은 사람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 모양을 토기가 깨지는 것처럼 묘사한 거예요. 철장 권세는 심판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지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1번부터 지금 19번까지 틀린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무슨 말씀 권세를 이만희 씨가 가졌다 그래요. 말씀을 모르는데. 20번째 거짓말, 철장원 샘 말씀이었다. 그리고 21번째 거짓말, 이만희 씨가 본인은 말이래죠. 그래서 이거는 코미디죠. 아니, 본인이 말이면은 등에 누구를 태우고 다녀야지 왜 본인이 말을 타고 다닐까? 말탄자가 누구죠? 계시록에서 19장에서 말탄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이만희 씨가 말을 타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보여주고 싶은가 보죠? 그리고 짐승이 여자를 멸망시켰다. 이게 이제 신천지 실상에 나오는 건데, 아니 짐승이 무슨 여자를 멸망시켜요? 짐승이 얼마나 여자랑 친한데. 자, 17장 보니까 이 음녀가 나오거든요. 17장 3절 보니까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구절이죠. 곧 성령으로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는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짐승이 여자를 멸망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여자가 뭘 타고 있다 그래요?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뭐죠 이건? 적과의 동침인가요? 자기가 멸망시켜야 될 여자를 왜, 여자가 왜 짐승 위를 타고 있을까? 이 짐승 위를 탔다는 것은 그 짐승이, 동물이 인간을 태울 때 자기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동물이.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여자를 태웠다는 것은 여자가 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동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둘이 서로 동맹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연합관계다. 그럼 짐승의 목적과 여자의 목적이 순간적으로 합치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짐승의 목적은 만국을 지배하는 거. 여자의 목적은 만국을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합치되니까 하나가 된 거지. 그리고 지금이 계시록 시대다. 이게 23번째 거짓말인데 지금이 계시록 시대입니까? 그 신천지를 반증할 때 쓰는 구절 중에 하나인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육체의 모든 영이 부어진 시점이 그 베드로의 오순절 날인데 그 오순절 날을 가르쳐서 요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세라 그랬어요. 말세. 그러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믿는 모든 육체에다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부터가 사실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든 것은 이 세대에 다 이루리라. 심판까지. 이 세대에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세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 세대를 하나를 띄었죠. 왜 띄었죠? 없는 거 하나를 왜 만들었을까요? 나를 구원자 만들라고. 새로운 구원자, 새 시대. 이거는 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공유하는 교리죠. 공유하는 교리예요. 여호와, 예수님, 안상홍, 이만희. 율법 지켜서 예수 믿어서 계시록 해서 계시록 뭐 이만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새 언약 유월절 지켜가지고 똑같은 다단계 하려고 띡띡띡 이렇게. 그래서 없는 건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날 마지막 때. 그럼 이 마지막이라는 게 에스카톨로지라는 단어인데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면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이 구약시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시대가 계시록 시대인 것이고 말세인 것이고 종말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신천지가 하는 24번째 거짓말인데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건 충분히 증명되죠. 아브라함, 노아는 빼고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 다 율법 어긴 사람들이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살인하고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다윗도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남의 이웃의 안내를 탐내고 가늠하고 십계명을 깨죠. 십계명 중에 율법 중에 모든 계명들이 다 613가지인데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항상 다 지켜야지만 죽을 때까지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절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유일하게 한 명 있었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만큼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은혜로 하나님이 구해준 거예요. 은혜로. 가지고 또 은혜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또 노아도 은혜로 방주 만들라고 시키고 아브라함도 은혜로 선택해주고 다윗도 은혜로 선택해주고 요셉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율법 지켜서 내 행위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1절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이렇게 되었다면은 그가 잘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할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절 2절. 그리고 25번째 거짓말. 25번째 거짓말이 이 시대에는 구원을 미리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이미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막 이렇게 신천지에 붙어가지고 이만희 씨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그날이 됐을 때, 그 천지 개벽할 때 그때 이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구원입니까? 불확실한 구원이죠. 이거는, 이것 역시 안상홍 씨랑 이만희 씨가 서로 공유하는 교리예요. 그 행위구원 가진 집단은 다 이래요. 내가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러다 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천지에서도 내가 계시록 시대에 맞게 뭐 신혼산에 잘 붙어가지고 열심히 뭐 시키는 대로 열매 맺고 재산 갖다 바치고 그러다 보면은 13만 4천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언제 아느냐? 몰라요. 자기 살아있을 땐 모르고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이만희 씨가 죽어야지 알아요. 그럼 뭐를 알아? 내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에베소서 2장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2장 8절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리라 아니면 받았으니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언제 받았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믿고 회개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있는데 이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는데 그 걔네들은 이거는 지금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구원을 못 받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를 당한 거라고. 반대로 구원을 받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죠.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후 2장 2장 10절 11, 9절부터 보면은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암만 반증을 해줘도요.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사람은 가라. 이런 거죠. 미혹당해서 지옥 갈 애들은 가야 돼요. 걔네들은 예수님을 면전에서 봐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표적 기적 보여줘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받아야겠죠? 받았죠? 받아야겠죠? 진리를 붙잡아야겠죠? 우리는. 걔네들은 어찌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눈길은 의인에게 있으신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 받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눈길이 없죠. 그리고 26번째 거짓말. 세례요한이 배도자다. 세례요한이 배도자래요. 세례요한이 배도자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다? 아니다. 선지자냐? 그렇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의 자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그보다 크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례요한까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세례요한 뒤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신천지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큰 사람입니까? 하나 더 궤변 한번 궤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근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구원을 겨우 받는다면 악인들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님은 지옥에 갔나요? 아니 봐봐, 예수님 걔네 논리가 이래요. 세례요한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지옥 갔다. 배도자고.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럼 예수님은 나보다 작은 자죠?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들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의인이 겨우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의인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자거든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갔을까? 신천지 논리 똑같이 피면요, 예수님도 지옥 가요. 재밌게도. 그리고 엘리야도 배도자다. 이거 신천지 교리인가요 아닌가요? 신천지 교리 맞죠? 엘리야 배도였다. 근데 이거는 요즘 주장 안 해요. 왜냐면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모세랑 같이 나타났거든. 배도자 지옥 가는데 어떻게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나타나지? 할 말이 없는 거죠. 엘리야가 배도자야. 배도한 이유는 비둘기가 주는 고기가 아니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래. 그래서 배도를 했어요. 근데 배도자가 예수님과 모세와 같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지옥에 갔는데 막 마음대로 나타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엘리야가 배도자다. 요 얘기는 꿀려가지고 신천지가 먼저 말 잘 안 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얘가 불신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베드로도 다 지옥 가야 돼요. 베드로 얼마나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도 걔네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요? 아니면 교회의 확장에 있어요? 교회 확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곧 믿는 참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포함해서. 근데 사도들의 관심은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지? 여기 관심이 있어요. 관심사가 달라요. 하나님이랑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지금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런 건데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니 메시아면은 이스라엘 회복한다 그랬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눈먼자 살리고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병든자 고쳐주고 이런 구단이니까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하신 답변이 눈먼자가 보고 절름발을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걸 세례요한테 가서 알려줘라. 그 얘기는 이사야에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내가 곧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대답이에요. 그럼 세례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 내가 맞는 분을 가리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세례요한이 배도자라면은 성경 기록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서든 세례요한이 배도자라는 힌트가 안 나와요. 가룟유다는 나오죠. 가룟유다는 뭐 예수를 팔자더라. 성경 기록자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활동한 그 당시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공생애 사역하시던 그 당시와 성경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기록한 당시는 시간적 차이가 몇십 년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한 거를 몇십 년 뒤에 썼으니까 2, 30년 이만희신이 그러잖아요. 2, 30년 전의 일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은 2, 3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분들이 이 사람이 배도한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배신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 예수 팔자다. 이 사람이 가난한 자 걱정한 게 아니고 이놈은 도둑놈이다. 사탄이 들어갔다 걔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요 기록자들은. 근데 기록자들이 사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놈 배신할 놈이더라 이렇게 기록하나요?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매우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표현 하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신랑이 용성해야 되고 나는 쇠약해야 져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발금 풀기에도 합당치 않다. 세례요한을 굉장히 위롭게 봐요. 요한은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으되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 듣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맞아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제자들도 인정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기 싫은데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고 하늘로부터 말하라고 말하면 왜 세례요한 안 믿니?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우리는 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어떤 권세로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통해서 봐도 세례요한은 하늘로부터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신천지는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죠. 뭐 예수님도 깎아내리는데 뭐 세례요한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28번째 거짓말.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이 된다. 뭐 이거는 순교자가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씨가 하는 사실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미쳐있는 사람들이 29번째 거짓말. 사람들이 몰려와서 니네들 옷자락을 잡을 거다. 글쎄요. 자살이나 나면 좋겠는데. 진짜 진심으로요. 이만희 죽고 나서 자살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적 손해예요. 물론 사이비에 빠져도 국가적 손해지만 자살하면 정말 국가적 손해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니네들 옷자락을 잡는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만희 씨가 신천지인들을 상대로 모략한 거 아닐까? 아 진짜. 사실 말이야. 나 모략한 거야. 너네들을 상대로. 아무도 믿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가 그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모략한 거야. 고마워 재산 니네 인생들 내가 잘 썼다. 안녕 난 이제 죽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모략가라고 생각되죠. 또 30번째 거짓말. 나는 영생한다. 이만희 씨는 영생한다. 영생은 하겠죠.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하죠. 축복의 부활 할까요? 저주의 부활 할까요? 저주의 부활 하겠죠. 영생할 거예요. 단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이 아닌 부자가 있던 그 불못에서 영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31번째 이게 이제 아까 하다가 생각난 건데 내가 주님의 신부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다. 이게 이제 31번째 거짓말인데 그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신부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31장 31절 말씀이죠. 31장 31절 말씀에 내가 새 언약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남편은 여호와,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안에 믿는 사람들이 안에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낸 여호와가 남편.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남편은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는 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성도. 그러면 에베소서 5장에도 이제 그 얘기가 같이 나오죠. 고갈 앱이니까. 에베소서 5장에도 뭐라 나오냐면 22절부터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은 힘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교회는 아내, 남편은 그리스도.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그 한 육체가 되는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 19장에 있는 나오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 그 19장 7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신부가 교회죠. 교회. 정말 천국이 도래하게 될 때 그때 있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고 하나님의 신부죠. 이 교리는 신천지 얘기한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랑 똑같이 돌려쓰는 교리죠. 돌려쓰기. 신용카드 같죠. 돌려쓰기. 그러면 이제 신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굴까요? 그 장씨죠. 장씨. 내가 어린 양의 신부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신천지에서는 신부가 누구죠? 이만희씨죠. 그러면 이제 곧 성전환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성경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신부였던 적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한 신부는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왜 분노하십니까? 자기의 유일한 신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바알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노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뿐이었는데 천국 가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딴 사람이라네? 그러면 지금 누가 바람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바람둥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자, 이게 이제 신천지가 얘기하는 31가지의 거짓말이에요. 더 나오겠죠, 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합시다.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정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옳은 것을 붙잡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